영혼의 말씀. 이 시간은 봉동중앙교회 홍성인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10월 첫 주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창세기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한 5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설교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가 때로는 동일하지 않게 나타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5주 동안만 좀 잘 참고 따라와 주시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깨닫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 그런 뜻입니다. The beginning, 시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되는 시작을 알리는 첫 말씀이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처음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선포의 말씀에 수식어가 없고 인간이 이해할 만한 형용사나 혹은 설명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천지 창조의 선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런 역사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닙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찬송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말씀이 막히면 이 말씀만 외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도할 때도 기도가 막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제게 가져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오는 것을 한 주간 경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이성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짧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암송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주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딸 에스더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보시면 에스더가 떠올라야 됩니다. 남들이 붕어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지난 금요일에 픽업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녀석이 내가 뭐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뭐 할 말 없겠네. 그 녀석이 한 말이에요. 20년 동안 이제 20살짜리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근데 20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해봐도 뭐 할 말이 없겠네. 근데 그 말이 농담 같지만은 제게는 아주 진리처럼 이 막힌 가슴을 툭 터지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이건 할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홍 목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는 2절까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말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창조가 왜 처음에 선언이 되었느냐? 천지창조가 모든 성경 말씀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믿어지게 되면 인간의 타락이 믿어지게 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 기독교 세계관의 여러분 첫 단추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중에 창조신앙이 믿어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성경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내 인생과는 무관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첫 창세기 강해를 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짐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여러분의 것으로 임재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붙였냐면 기독교 세계관의 첫 도미노가 이 1절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하니까 뒤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피자를 생각을 하시는데 도미노 현상, 도미노 법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도미노가 쓰러지게 되면 나머지 뒤에 이렇게 일정하게 쌓여져 있는 블록들이 다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도미노의 법칙, 도미노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블록이 넘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창조신앙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첫 도미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첫 걸음, 첫 출발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앙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고 저와 함께 좀 이 말씀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 말씀보다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도킨슨의 제가 이기적인 유전자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철학적입니다만은 성도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이렇게 앉아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목이 다 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기독교 세계관의 첫 도미노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 맨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의 끝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창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그 첫 단추를 좀 풀어보는데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창세기를 왜 기록되었는가, 왜 기록했는가 이걸 좀 추적해보면 일단은 첫 단추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들 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죠? 모세오경은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저 혼자 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한번 따라서 아는 대로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성경을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섯 권을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지자 겸 지도자가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를 창세기가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로 먼저 기록된 것으로 착각들 합니다. 아닙니다. 창세기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모든 학자들이 다 일치를 보이면 좋을 텐데요,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 기록된 책은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제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인지를 가르쳐준 책이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광야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간조한 땅, 여러분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물과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셨습니다. 맨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 율법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혼인서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신랑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실지를, 축복하실지를 보여준 것이 여러분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몰라요. 왜 내가 애굽에서 이끌림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이겨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도구로 주신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목회에 이제 제 나름대로 투 스테이지를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 10년을 이렇게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인프라면 인프라, 교회에 이렇게 건축까지 모든 걸 다 맞춰놓고 그럼 다음 이 스테이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함께 저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제 2기 목표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정말로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를 들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내밀어라. 홍해를 향하여 가리켜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간조한 땅, 사막을 지나고 정말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결핍에 시달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요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대안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홍해바다가 길러지고 갈라지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그 절박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다고 한다면요, 저는 믿어요. 어떤 걸 믿냐면 제 인생이 절박하고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 사역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요, 우리 인생 반드시 하나님의 꿈인, 우리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 창세기는 광야의 척박한 그 상황을 한계 상황을 이겨내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보죠. 뭐 조금 더 나아가보면 이런 거예요.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반역, 바벨탑의 반역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선조, 이스라엘의 뿌리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이 내가 누구냐를 확인케 하는 그런 이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막에 있어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내 인생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여러분 엔딩 크레딧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창세기를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근심이 다 풀어지게 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아, 창세기는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가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입니다. 주일날 그 장경동 목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1번, 2번, 3번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장경동 목사님 오신다고 해도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홍 목사로 만족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아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기억하세요? 찬양대는 출석률이 좋습니다. 섬기는 귀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바로가 태양 아닙니까? 태양의 장자이자 태양신이 됩니다. 바로가 태양이에요. 그 태양을 여러분 징벌하는 하나님의 10개의 재앙 중에서 벌이 어떤 거죠? 칠흑 같은 흑암이 임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여러분 뱀 이야기도 있다고 좀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일강이 신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물이 범람하고 나면 버뮤다처럼 이 삼각지, 삼각주가 막 생기거든요. 델타가 생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고센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해서 나일강을 경배합니다. 나일강을 경배해요. 이게 여러분 이 보수 진영에서 선택하는 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이 설교할 때 조심스럽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는 또 파라오를 상징하는 게 이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코브라의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젊으신 성도들 가운데 투탕카문 3세 마스크 아십니까? 골든 마스크 해가지고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닌데 그래도 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이 골든 마스크 이렇게 보게 되면 투탕카멘 3세 마스크 여기 턱 밑에 이게 뭐가 나와 있죠? 아 그걸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한번 찾아봐요 인터넷으로. 여러분 이 코브라 형상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파라오가 출정을 할 때는 코브라 귀가 제일 앞에 섭니다. 그러면 노예들은 그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몇 년을 그렇게 살았냐면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 400년 동안 애굽의 다신 문화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며 귀신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 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을 벌하신 사건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브라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에 여러분 물리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놋뱀은 뱀은 아닙니다. 메타포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버린 놋뱀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사는 거 그거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애굽 백성들이, 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옆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고침 받는 것을 봐요. 그런데도 놋뱀을 바라보지 못해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소 밥을 주다가 뒷발에 채워가지고 여러분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막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 친구 할머니가,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인지 아시죠? 그 제가 설교 때 이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 물 퍼는 바가지로 여러분 그곳에 가서 깊게 한 바가지를 퍼셔서 너 이거 먹어야 산다. 여러분 그거 마시고 정말로 살더라고요. 사람이 산다고 하면은요, 저도 아파봐서 알아요. 병 고침 받고 산다 그러면 못 먹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군뱅이 먹으면 좋다. 군뱅이 먹어요. 군뱅이가 뭔지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다 도시에 사는 분들이라 어떤 혐오스러운 것도 낫는다고 하면 먹어요. 그런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뱀을 쳐다봐라. 산다.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뱀의 문장, 뱀의 형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고개 들면 당장 죽는다고 배웠고, 실제적으로 바로의 부하들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뱀의 형상, 파라오의 문장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들은 죽였거든요. 여러분, 사장이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아시안게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 선교하는 분들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무섭대요. 왜냐하면 아이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수령 누구, 경의하는 지도자 누구, 지금 지도자 누구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들에게 아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 1950년도부터 계산해 봅시다. 불과 지금 65년 정도 지났거든요. 남북이 갈라진데. 그런데 65년이 지나도 그렇게 세뇌된 사고를 풀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400년 동안 그런 다신론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여러분 태양을, 바로를 섬기고, 바로가 태양의 적자 장자이다라는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그래 장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 그들의 신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거든요. 그것이 애굽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관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고 내가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숱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의 대상을 섬기고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선언이 가장 아름다운 시, 위대한 시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입니다. 주님, 따라오게 하옵소서. 예배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바뀐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아 목사님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도 섬기고 개구리도, 예, 그걸 잘 증명해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리턴 맘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들이 파라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가보시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곤충, 신들이 얼마나 많이 음각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별아볼 것을 다 신으로 섬겼으니까 두려움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은요, 이 세상 피조물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명예가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움직이고 바꾸실 이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 유일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분 저도 해봤습니다. 원서와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1장에서 하나님을 동그라미를 치고 있으니까 어떤 우리 봉동사시는 분이 목사님 뭐던다고 그렇게 성경책에다 동글뱅이를 그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동글뱅이를 치시든지 여러분 이거 아시죠?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1장에 무려 하나님이란 말씀이 30번 내지는 32번 나옵니다. 근데 원서도 다 다르더라고요. 약 30번 이상이 나와요. 무슨 말씀입니까? 1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30번 이상이면 여러분 모든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중심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주 얼마나 여러분 계산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다음 주에 진화론과 좀 맞서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주 우리가 이해 다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 요구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천지는 자동적으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결정한 것 중에서 행복한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결론 내린 것은요 제가 건축을 하고 나서도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한 것은 다 탈이 생겨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대로 한 것은요 하나도 탈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느냐 나를 창조하신 분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순기능의 삶을 살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결과와 열매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은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시길 원한다고 한다면은요 인생의 중심, 온 우주의 중심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 말은 네가 판단 선악을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하는 존재가 되라 그 뜻이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시간도 없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결정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가 되라. 사람이 여러분 판단받는 자리에 있다가 판단하는 자리로 올라가면 그 쾌감이 얼마나 여러분이 강한 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뭐 경험을 해보셔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그 일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이 불 속이라도 여러분 뛰어드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싶어서, 위에 서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다른 사람에게 억압하고 상처를 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는 사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거냐면 네가 네 인생의 중심이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뉴에이지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휴머니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고 거룩한 말 같지만 내 인생이 주인이 내 것이고 물론 인격과 권리는 보장받아야 되죠. 휴머니즘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가 중심일 때는요 반드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천지를 창조하셔서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복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혹시 좋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불행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것 내 인생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결과가 너무도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사무엘 상을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불행이냐 축복이냐?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아요. 불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선견자에게 물어보러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 사울이 왕이 되는 축복을 얻게끔 되는 것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손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면 지금 손해에 집착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면 지금 이익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올려지게 되고 손에도 저주도 축복과 이익으로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로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한다면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두 명의 아가를 축복했고 오늘도 두 명의 아가를 축복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낳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아이를 딱 놔놓고 요즘 세대가 그래서 방치하는 부모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한번 다 들어봐요. 그냥 일단 아이를 놔놓고 여러분 먹을 것도 젖도 안 주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옷도 안 사준 부모 혹시 있을 수도 있죠. 가슴 아프게. 그런데 대부분의 상식에서는요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때까지 그리고 나서도 부모는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우리의 창조주 대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인생의 중심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 사주러 백화점에 갑니다. 나는 30만 원짜리 얼마인지 몰라요. 사실은 움직이는 전기로 움직이는 이 자동차를 사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달랑 만 원짜리 이 반짝이는 소방차 들고 나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준비한 것과 자식이 고른 것과 누가 대부분 지죠? 부모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여러분들이 주도해 가면 온 천지를 말씀과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고집을 꺾어라, 고등목을 꺾어라, 말씀에 청종하라. 그리하면 오늘의 기적이 가나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아, 설교도 힘든데 이렇게 길어지게 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천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좀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개념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영원은 존재의 개념이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여러분 천지창조의 사건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하다, 편만하다 그 뜻이거든요. 온 우주에 가득한, 우주를 넘치는 하나님의 존재가 천지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낮아져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여러분 천지창조 사건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은혜죠. 무한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 온 세계를 다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라고 하는 테두리 안으로 낮아지셔서 들어오신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가운데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내려오셔서 거니시며 아담과 교제하고 싶은 것,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은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낮아지신 사건이 여러분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 낮아지심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시간을 구원하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시간을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허비하는 경우가 100%입니다. 거의 다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데 시간을 쓰는 성도가 진정한 건강한 성도이고 축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얘기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없던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히브리어의 창조가 두 개가 나옵니다. 바라와 바나, 혹은 동사로 쓰일 때 바니로 읽어지게 되는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나는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예를 들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실 때 그건 바나가 쓰입니다. 그러나 천지창조는 바라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왜 없던 것을 있게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해요. 시간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신 것이 시간이고, 공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공간입니다. 제가 1분만 시간을 조금 더 쓸게요. 여러분 견우직녀 얘기하시죠? 제가 견우직녀 얘기를 1부 때 끝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1년에 몇 번 만나죠? 다섯 번.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견우는 어떻게 하냐면 낚시질을 해요. 그 다음에 직녀는 뭐 하냐면은 여러분 한 60인치 되는 고화질 TV로 왔다 장보리를 봐요. 여러분 1년 만에 사랑해서 1년만 제한된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 그거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유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요, 우리와 진실한 사랑.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아니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고백의 사건이 천지창조의 사건입니다. 부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천지창조의 기쁨을 나머지 인생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